there 인사해 어둘까 봐 시작해요 서론 없이 집은 사양할게요 Back back off 이대로 좋아요 Balance balance It's me 나예요 다를까 없이 요즘엔 뭔가요 내 가슴 탐색하는 불빛 Scanner scanner 오늘은 몇 점인가요 Jealous jealous 쟤는 대체 왜 저런 옷을 좋아한담 기분을 알 수 없는 저 표정은 뭐람 내가 달라진 건 아마 스트레스 때문인가 걱정요 쟤도 참 Yellow C-A-R-D 이대로 좋아요 Talk talkless Still me 너예요 놀랄까 없이 I'm sure you're gonna say my gosh 바빠지는 눈빛 Check checking 매일 틀린 그림 찾기 Oh hashtagging 꼿꼿하게 굽다가 삐끗 넘어질라 다들 수군대는 걸 자기는 하나 몰라 Your body 반개를 어울린다나 문제야 자꾸 참 Yellow sea Repeat, repeat 참 쉽지 right Yellow C-A-R-D